있잖아. 이 모든 게 다 다 다 다 고민할까봐. 가만히 있지 못해 날 네가 사라질까봐 난 가끔은 두려워져. 너를 보면 잘 모르겠어. 날아갈 것 같아. 너 그렇게 미소 지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 이럴까. 심장에 콩 따스한 온기가 내 몸에 퍼지면서 너랑 물속 빠진 것 같아. 구할 사람 없어 그거는 너도 알지 않나. 미안했어 어서 꺼내줘. 어디 가지 말고 내 주위를 맴돌아줘. 잊혀지지가 않아. 날 묶어 있잖아. 이 모든 게 다 다 다 다 꿈일까 봐. 가만히 있지 못해 난 네가 사라질까 봐. 보자 너를 보면 모르겠어. Take that.